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사명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본문에는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2장에서는 성령에 놀라운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사랑에 불붙은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었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시, 6시, 9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세 번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하루에 세 번씩 잡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비록 신앙은 우리와 다르지만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루에 세 번씩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삼았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는 세 가지 요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인이 되어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도 이들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하루에 세 번씩 개인적으로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헌신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보존하는 비결들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은 한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이 미문은 기록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니가노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앉은뱅이인 이 질병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떠매어 아침마다 성전 문 앞에 갖다 두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에게 약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두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미는 이 거지인 앉은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난하고 병든 거지를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이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비참한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앉은뱅이를 향한 선언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먼저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그들이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이 바로 앉은뱅이 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복음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물질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으나 이 교회는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판 물질들을 가져다 두었으며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과부를 구제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의 돈을 구하는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에 이 앉은뱅이가 주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호소하며 한창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불쌍하게 손을 내밀며 자비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그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금과 은을 줄 것이냐 복음을 줄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며 담대하게 그로하 그 앉은뱅이로 하여금 마땅히 교회를 향해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 이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웃을 뛰어넘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것만을 움켜쥐고 만약에 산다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런 고통하는 세상을 돕고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처럼 교회는 그런 섬김의 정신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의무인데 이것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게 하고 예수 이외에는 참다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파야말로 그 모든 물질적인 섬김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의 동전이라도 구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굳게 확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를 고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한 이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그 복음은 단순히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런 복음이 아니죠. 이 베드로와 요한 마음 속에 불타고 있는 체험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돈 한 푼을 앉은뱅이에게 던져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런 복음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고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성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 펄펄 불붙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고 교회는 또한 더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가면서 교회를 돕습니다. 마치 산의 맨 처음에 나무가 심겨지면 나무가 산의 도움을 받지만 나무가 큰 숲을 이루면서 그 숲이 결국은 산을 도와주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자가 되어가는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순수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섬겨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고 다시 사신 무슨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치사 하나 때문입니다.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선 첫째는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죄인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당해야 할 우리를 형벌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형벌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능력,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능력에 우리들이 적용이 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것. 그러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를 집단적으로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가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형벌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위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혼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이 수십억 번 죽으실 필요가 없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가 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 모두의 대표자가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해 그 이익을 우리들이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한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되었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그분이 다시 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다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들이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의 속함을 받고 용서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부활의 약속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대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대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이 그들 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찰 때에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가득 찬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신의 삶의 장소로 흩어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세상에 있는 자원과 하늘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붐비고 그들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관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으로 불붙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있는 처소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정신적인 안전뱅이들, 육체적인 안전뱅이들에게 담대하게 너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는 것. 담대하게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을 받습니까? 우리들이 진짜 백이 복음의 신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밝게는 빛이지만 어두움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그 충만한 복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외치지만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없이 기뻐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응? 거대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된 부흥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 그걸 극렬하게 대적했던 무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커다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살기 싫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처럼 갈 길을 잃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깊이 예수님을 만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복음을 소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는 핍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피 묻은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했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선명한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도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는 또한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했길래 복음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근본을 고쳐야 할 기독교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며 한 푼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구걸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는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큰 농터를 하나 사서 지긋지긋한 이 거지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런 꿈을 갖기에는 이미 벌써 이 실패가 숙명처럼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어요. 기껏해야 이제 대목으로 치면 9시 직전이 대목이었고 12시 오후 3시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여기에서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받아야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불이라도 떼고 한 끼 저녁 식사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구걸할 때의 그 마음은 아마 오늘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소보다 좀 넉넉한 돈을 구제받아가지고 가서 평소보다 좀 더 나은 음식을 먹고 불도 좀 뜨뜻하게 떼고 하루 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다시 구걸을 하러 올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육신을 보양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됩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주 안에서 그 소원들이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전에 계명과 순종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100%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앞에 다급한 많은 소원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영원의 빛 아래서 보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소원과 욕심들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은 오늘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 때 순수하고 간절하기는 했지만 하루밖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동전 몇 입과 같은 소원들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 한 입의 은화나 그리고 동전을 구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한 앉은뱅이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입의 동전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 믿게 된 사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랬더니 큰 동기간이 많은 큰 집에 만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1년에 13번을 제사를 지내더래요. 여러분 한 번 제사를 지내려면은 그 며칠 동안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마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일주일 전서부터 없는 살림에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틀 전, 3일 전부터 장만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차려놓으면 동기관들이 휘 와가지고 한번 참석해서 그것도 또 바쁘다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죠. 와서 그리고 절 구부렁구부렁 두 번 하고 차려놓은 거 시컷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도망가면 끝이지만 금메누리는 그거를 가지고 또 하찮으면 내내 설거지하고 치웁니다. 누가 뭐 한 푼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있어요. 그걸 열세 번씩 하려니까 이 부인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동생한테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배를 공리를 다 해도 해결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저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대소가가 발칵 뒤집혔는데 왜냐하면 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교회에 가보니까 진짜 제사를 안 지내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제사는 음식만 차리면 되는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바쳐야 돼요. 참된 신자가 되라고 요구하니까 말이죠. 다양한 동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제사 좀 피해보려고 교회로 도망왔지만 결국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사람을 부분적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그냥 교제나 하고 먹고 마시고 놀다 가고 기분이나 좋아져서 가면 그거 죄짓는 거라 해야죠. 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어린아이로부터 곧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와서는 자신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오늘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지도자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고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능력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공동체의 마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장 46절에 이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현재적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물 붓듯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순전한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서 모든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속에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 개개인의 순전한 마음이 교회의 하나된 마음의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 되자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한마음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잘 안 됩니다. 생각과 구호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한마음과 한뜻이 되자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죽 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오죽 어려우면 오죽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마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두 마음 교회는 없어요. 모두 한 마음 교회, 또 한 뜻 교회. 어떤 교회는 아예 두 개 합쳐서 한 마음 한 뜻 교회.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 해도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개인이 순전한 마음이 아닐 때에는 아무리 하나 되고자 해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호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 순전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내어버림으로써 순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이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른 교인이 돼요. 순전함이 있게 되면은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질과 밖으로 드러난 삶의 질이 동일한 품질이 돼요. 같은 품질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타스. 일체성이에요. 혹은 일자성이에요. 그것이 순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개인이 순전한 성도가 되면 예수의 성품과 닮아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잘 연합이 되겠죠.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잘 연합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각각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로 흐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각기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한 욕망으로 차 있는 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깃발을 걸고 수없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큰 교회만 깃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오래 믿은 교인의 마음에 깃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숫자가 교회에 모이고 또 성경을 많이 통달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그들의 마음의 순전함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흩어진 채 유리한 양떼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부러워하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없는 것을 인해서 고통을 하고 이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낙심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의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게 되었고 그러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옛날에 사랑스럽던 것이 이제는 사랑스럽지 않게 되었고 옛날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녹아질 때에는 이상하게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얘야, 네가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었으니 내가 너한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럼 그때는 지금부터 제가 부를 테니 빨리 적으십시오. 집 한 채, 자동차 두 개, 어? 좋은 신랑감 하나, 뭐 등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되죠.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피어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방황하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땅에 내 자리에 살아계셨더라면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섬기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만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있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 앞에 나와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가 전부이던 마음. 그래서 단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나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래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면 우린 울었습니다. 분초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들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의 파도가 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을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일사람에서 나의 새사람을 구출시켰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누추한 사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뜯으며 울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많이 슬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또 지금에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변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순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합쳐서 교회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열린교회 교인들아 이리로 빨리 오너라 부르면 10%는 팍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 나머지 10%는 부지런히 걸어가 나머지 한 40% 정도는 그냥 걸어가요. 나머지는 안 움직여. 두루 누워서 노는 사람, 신발 거꾸로 신고 또 세상으로 갈궁이 하는 사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 나의 달려 재물 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씻어냅시다. 씻어냅시다. 그리고 한번 조용히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아무 희망도 없이 이 세상을 향해 손 내밀며 하루의 행복을 구하던 이 앉은뱅이 같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꼭 갖고 싶고 싶은 그 마음이었죠. 바로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니라 예수 섬기는 것이 너무 고단해서 운 것이 아니라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소중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자고 나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그 사랑이 신비하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죄 많고 사악한 인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부인하는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나면 예전에 잊혀졌던 예수님이 생애를 사신 선명한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약한 것 같으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였고 힘이 없는 자 같으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순전한 마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공동체가 됩시다. 예수의 사랑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들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장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일은 안 하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또 2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강림한 그 후에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자에 의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근심하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설교자에게 실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 터이니 그때까지 교회가 지불하게 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보다도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된 것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였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한마음이 된 기도에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상황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이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라진 복음의 능력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믿고 변화될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몽골과 그리고 또 이제 진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마음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처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없고 나도 없던 그 마음 고속한 주만 보이던 그 마음 얼마를 이 땅에 살든 그들을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순진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저희들에게 전할 때 그 신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전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주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온 땅에 가득히 나타나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안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뜻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그 뜻처럼 하나되게 하소서. 자, 우리 살도록 역사해